김정은 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와 파키스탄 전국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8일부터 10일까지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지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들, 그리고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슈, 인디아, 뉴질랜드,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태양상에 참가자들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는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선의 일대 본영기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불세출의 선군용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하면서 또 한 분의 백두산 위인이신 그이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영광, 더없는 행복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랍 지역 준비위원회들에서 보내온 축하 편지들이 소개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뜻깊은 해인 2017년을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진보적 인민들이 함께 경축할 때 대한 국제준비위원회 호소문을 리행하는 사업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와 나라별 준비위원회들이 앞장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 행동 강령이 낭독됐습니다. 행동 강령은 백두산 절세 위인들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지역 및 나라별로 조직 진행하여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분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과시해 나아가며 백두산 절세 위인들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을 틀어주고 통일강국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활동들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을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조직 진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